많이 뿔릴 때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의 부패 척결운동이죠. 많이 뿔릴 때, 이 말은 이탈리아어로 깨끗한 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손, 깨끗함도 더러움도 손에서 시작되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감기나 병을 예방하려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내 몸에 병을 만드는 게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내 손일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정신이 확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운 반지도 네일아트도 부끄러운 손을 떳떳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쁜 손보다는요, 깨끗한 손을 갖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떳떳한 손을 잡고 싶습니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프라스 미첼과 마야가 함께 부른 게토 슈퍼스타 영화 불월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워렌 비트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은 그런 작품이었죠. 불월스 썩어가는 정치인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재미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감동적으로도 그려졌었는데 워렌 비트가 젊은 시절에 레즈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레즈. 그때 그 젊은 날의 그 워렌 비트가 어떻게 변화해가는가 불월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정치인들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불월스 첫 장면에서 나온 워렌 비트의 모습을 보고요.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은 상당히 뭐랄까요 너무 영화적으로 낙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끝나죠. 다시 처음 일을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 늙은 정치인의 모습 보면서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많이 불릴 때 깨끗한 손. 최근에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말이에요. 손이라는 거 참 신비로워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픈 아이의 배를 쓰다듬는 그 손길. 장성한 자식이 나이든 노모로 어루만지는 손길. 맞벌이로 심신이 지쳐있는 부부가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는 그 손길. 그 손길들에는 전부 따뜻한 온기,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치유해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치유의 힘을 우리는 약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약손이 되는 손도 있고요. 남을 해치는 손도 있고요. 물론 더러운 손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손은 참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손 지금 깨끗하세요? 자, 제 손은 지금 볼펜이 묻어 있어가지고 별로 깨끗하진 않네요.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를 보내실 분들은요. 우편번호를 150에 600번 정확히 적으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FM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선물은요. 워너 홈비디오에서 제공하는 찰리 채플린 DVD예요. 골드러쉬, 위대한 독재자, 라임라이트 그리고 모던 타임스 중에서 한 편을 보내주실 텐데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하루에 두 분께 이 DVD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유미 씨인가요? 인터넷으로 바로 올려주셨네요. 어제 방송 그 싱글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이제는 뭐 연말이 되면서 전부 약간 강박증에 걸릴 정도로 된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인생의 본질이 고독한 자아이고 보면 커플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 가치를 여겨질 이유가 없는데 제발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홀로 있는 이 솔로를 반사회적이라는 데 탄압하지 말고요. 또 솔로 그 자신들도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완의 커플이기보다는 자아를 완성해가는 솔로를 위해 느낌표 제가 여기에 3개 찍어드립니다. 그래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사랑은 언제나 혼자라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FM영화음악 오늘 잠시 후에는 FM시네마테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들을까요? 내은용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Anna and the King 중에서 How Can I Not Love You? 들어볼까요? FM 시네마테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조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시고요. 지금 영상원과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일본 영화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해 될지 모르겠어요. 정수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주에는요, 한밤중에 링 음악이 계속 나와서 무서워서 혼났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사실 저도 공포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상하게 다루고 있는 일본 영화가 현재 공포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네. 그, 저도 억지로 봐야 할 때도 있고, 억지로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곤욕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일본 영화는 그러면? 예. 공포영화. 오늘은 이제 공포영화는 아니고, 예. 이렇게 좋게 말하면 아주 도라고 해서 무사도가 되는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아닌 영화들을 일본 영화에서는 참 네. 많이 다루게 되는데 처음엔 좋아하지 않았다가 공부를 하면서 그 이상한 매력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네. 영화들이라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하면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헐리우드 영화들을 통해서 일본 사무라이들의 모습을 되비쳐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들이 일본 사무라이에 좀 열광하고 있죠? 예, 그렇죠. 뭐 이제 지금 상영되고 있는 킬빌이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상영될 뭐 이제 라스트 사무라이가 아주 전면적으로 일본의 사무라이를 주인공으로 그 이전의 사무라이 영화들은 사무라이라는 것만 빌려오고 그것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 속에 내재해 버렸는데 네. 이 아예 앞으로 드러내는 영화들이 그 만들어지는 것들은 참 흥미롭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오히려 일본 영화 내에서 실제로 사무라이 영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네. 그것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헐리우드에까지 가서 영화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계기로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사무라이 영화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 재밌겠네요. 그 지난 시간에도 영화를 자꾸 제가 문화랑 연결을 짓는데요. 사실 영화라는 것이 꼭 한 사회나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나라의 문화나 사회를 배제하고 영화를 본다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 영화에서는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요. 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서구인들이 처음에 동양의 영화를 일본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꾸 독특하다는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일본 문화에는 네. 일본인도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문화도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이 동양 안에서 보면 그렇게 독특하다고 얘기되어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특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동양 문화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것들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한국인들은 보면서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는 그 개입의 여지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서구인들이 동양의 영화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처음 접하기 시작했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동양 문화 하면 많은 문화권에 영향을 미친 문화가 사실은 중국 문화의 영향이 참 크잖아요. 그리고 중국 영화도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있긴 한데 어떤가요? 그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무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동양에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동양의 무사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일본 그 고유명사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산업이 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죠.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 자연스럽게 일본 영화들이 동양의 어떤 영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인정되게 되었고 또 이상하게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 서구인에게 제일 먼저 그 동양 영화가 전해진 게 1920년대에 일본의 전위 영화가 사실 이제 독일에 건너가면서 조금 관심을 끌었었고요. 실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50년대에 이제 구로사 아키라의 그 라쇼몽이라고 하는 네. 영화가 동양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상을 받으면서 그 동양의 영화의 어떤 대표로서 일본 영화가 그 이제 서구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사실 근데 뭐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만나보면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그 관심이 여타 다른 문화권보다 더 크고 그 뿌리가 깊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실 그 동양 여러 곳 중에서도 맞아요. 일본화에 매료돼가지고 그 일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인상주의 화풍이 발전하게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 보면 서구인들이 그 여타 동양 문화 중에서도 일본 문화에 묘하게 끌리는 그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엇이 뭐냐면 일본이 자기네 것을 어떤 제가 그런 것을 도라고 붙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차 문화 같은 것도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거든요. 차 문화를 그냥 문화로 발전시킨 게 아니라 거기다 도라고 하는 양식을 네. 항상 그 부과시키는 것 같아요. 꽃꽂이도 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 사무라이도 마찬가지로 무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처음 정립을 시키는 것들이 일본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흩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격식을 갖춘 것 안에서 자기네들이 없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서구인들이 받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양화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그 서구의 중국의 동양화가 굉장히 그 자연을 섬세하게 그리는 거라면 일본은 훨씬 더 희화화해요. 그렇죠. 인공적으로. 예, 만들고.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서구인들에게 그 어떤 체계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들 항상 만드는 것이 일본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럼 다시 뭐 일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렇죠. 너무 자꾸 예,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빌이나 라스트 사무라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사실은 크로사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가 황야의 7인으로 네. 그 만들어지기도 했고 요진보라고 하는 영화가 라스트맨 스탠딩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네. 그 사무라 영화가 단순하게 동양에만 일본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서구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뿌리들을 좀 생각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사무라이가 영화 속에 등장한 것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영화사 쪽으로 여러분들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조금 초창기부터 들어가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김정 선생님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음악을 듣고 예, 그럴까요? 그러고 이야기를 예. 할까요? 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를 다시 만든 셈이죠. 조금 다르게 황야의 7인 중에서 음악 듣습니다. 엘머 번스타인이 음악을 맡았고요. 중에서 The Magnificent Seven. 7인 중에서 The Magnificent Seven, 엘머 번스타인의 영화 음악 들어봤습니다. 오늘 FM 시네마테크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환 씨 모시고 일본 영화 그 중에서도 사무라이 영화의 뿌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일본에서 영화가 시작된 것은 이제 1890 1966년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자신들의 영화가 만들어진 건 1900년대 들어와서 네.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맨 처음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가부키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영화가 가부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가부키의 레퍼토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소위 우리가 다치마와리라고 하는 네. 칼싸움을 중심으로 한 사무라이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영화가 초창기부터 사무라이에 관심을 많이 두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초창기 영화는 사무라이가 주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사무라이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를 주는 것이냐 하는 것들이 더 어필하면서 네. 영화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주제가 더 강조되는 시기가 와요. 그 주제가 뭐냐면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수인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면 이제 서구의 영화들에서 복수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피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포장하기 시작해요. 예. 복수는 복수인데 충효, 그 국가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이 복수는 다 정당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네. 강조하는 영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죠. 좀 더 거대한 어떤 네.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영화가 이제 포장되는 어떤 네. 기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초가 되었던 영화가 이제 충신장이라고 하는 일본 말로는 추신구라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1700년대에 가부키에서부터 현재 그러니까 2002년까지 드라마, 영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일본인의 가슴속에 항상 들어있는 그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춘향전 이런 것들이 예. 한국인에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일본인에게 충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정신을 아주 대표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주군을 잃은 그 사무라이들이 주군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그 사실 이제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더 큰 위에 사무라이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윗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네. 규율을 깨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47명의 사무라이들이 자신의 주군의 원수는 갚고 할복 자살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원수도 갚고 사무라이답게 아주 깨끗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 벌도 받지만 사무라이 정신도 지키고. 정신도 지키고 예.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건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영화예요. 이런 영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2002년에는 일본에서 이제 기무라 다코야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현재의 아이돌 스타라는 가장 톱 스타이거든요. 기무라 다코야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젊은 스타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충신장이 또 한 번 만들어갔다는 것은 일본에서 사무라이의 정신을 그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그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똑같은 것, 제목으로 만들어졌나요? 예, 제목은 이제 47과 2분의 1이라고 해서 네, 그 참회전 예, 참회했던 47명의 사무라이와 그 2분의 1의 어떤 역할을 하나 더 부여하는 예. 그런 그 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이제 희생하더라도 네. 그것이 희생이거나 슬픔이 아니라 정당화되는 거죠. 국가나 네. 부모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윗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러니까 희생당한다고 하는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죽음의 미화. 미화죠. 죽음의 미화. 그래서 그 사무라이 할복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사무라이 정신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이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윗사람이나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라이 정신의 미화가 사실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가 강화될 때 그런 이데올로기를 사실 이제 뒷받침하는 네. 그런 것들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초창기에 사무라이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항상 똑같은 영화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사무라이 영화가 그 이제 요즘 만화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미야모토 무사시로 대표되는 그 일본의 두 번째 사무라이의 전형들은 그런 정신이 죽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라이가 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 일본에서 사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차도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 사실 그냥 차를 끓여서 마시면 맛있는 그 맛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맛있는 끝에 맛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어떻게 맛있는 맛을 내느냐 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 그 사무라이 영화에서도 그 사무라이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영화가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인데요. 원래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단이라고 하는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의 호걸이었어요. 영웅을 네. 중요한 사람.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 굉장히 그러니까 힘도 세고 그런 이미지의 그 영웅이었는데 그것이 1930년대에 영화 소설이 되고 소설이 50년대에 영화가 되면서는 단순한 강한 이미지만이 아닌 또 다른 매력이 미야모토 무사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 수양의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본 사무라이가 뭐 할복 자살이라든지 칼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 또는 야만스러움 이런 것들로 잘못 인식되기 쉬운 것을 또 미화하는 하나의 네.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만화를 보신 분이나 영화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야모토 무사시 앞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고행과 역경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그 무사로서 모든 것을 갖춘 그 새로운 사무라이로 탄생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가 여성과의 관계예요. 거기서도 뭐 육아가 여자를 만나든지 연인이 생기든지 이런 것이 미야모토 무사시 안에 나오는데 그 일본에서 무사에게 하나 그 부과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성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조금 다른 말이 되겠지만 일본의 영화 주인공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아주 남성다운 남자, 여성다운 남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멜로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는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자에게 우리는 보통 기사도 서구의 기사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친절하고 네. 사랑을 베푸는 남자들이 굉장히 좋은 남자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남자는 그럴수록 그 남성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사무라이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역경들을 그 중에 하나도 여자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고지로라고 하는 검객과 둘 싸움을 해서 그 아주 정신으로 그 상대방을 그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단순하게 그 주군에게 충성하고 죽는다는 것 이상의 또 하나의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야모토 무사시 류의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도 그러고 보면 일종의 단계들이 다 있는 것 같네요. 최초의 그 가부키에서 시작을 해서 형식을 중시하던 단계를 거쳐서 그 충신장이라고 했나요? 예.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그 죽음의 미학을 보여주는 혹은 죽음에 충성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것. 나가서 마치 고행하는 수도사 같은 예, 맞아요. 그런 사무라이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 사무라이라는 한 계급, 무사라는 계급을 미화시키는 그 단계를 작업들을, 정말 예. 차근차근 밟아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야 이러한 무사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느꼈었어요. 사무라이 픽션이요. 예. 예, 여기서 보면 그 일본 전통 그 시대극의 규칙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데 한번 이 영화 음악 듣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예, 조금 그럴까요? 해주시겠어요? 예. 메인 테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amurai country. A samurai devotes his body, mind, and soul 100% to his master. Ronin, our former samurai with no master, and most desire to serve and return to NPA once again. But some remain alone. For Buddha is the only way of existence. None other. 사무라이 픽션 중에서 메인 테마 들어봤습니다. 토모야 수테이가 음악을 맡았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 주인공으로도 등장했었죠. 키가 아주 벌충하게 커서 이 나카노 히로유키 감독이 그가 그 기타를 메고 있는 모습에 그 기타만 빼고 검을 들여놓으면 넣으면 딱 근사할 것 같다는 그 이유만으로 캐스팅을 했다는 제가 그 뒷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6편의 사무라이라고 한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도 왜, 물론 이제 사무라이들이 칼을 쓰지만 기타가 등장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무라이 픽션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꼭 무슨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 영화 음악이 그 절묘하게 그 칼싸움하는 장면에서 그 리드미컬하게 음악이 들어가고 무사들의 발걸음도 그 음악과 딱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주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영화이기도 했어요. 사무라이 정신을 더럽혔다. 예, 뭐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사무라이 픽션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사무라이를 미화하는 영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62년에 이제 고바야시 마사키라고 하는 감독이 할복자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그 사무라이 체제가 얼마나 개인을 억압하고 행복을 앗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무라이 상징으로서 그 얼마나 그 무가치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이 사무라이 픽션에 오면은 정말로 이제 사무라이 정신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 어떤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들만 남아서 사무라이 영화를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인공만 사무라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신들은 모두 해체가 되는데요. 그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라이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검을 지키도록 그 가자마츠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고용되지요. 그런데 그 검을 이제 훔쳐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의 그 마지막 남아 있는 어떤 명예를 사실은 그 훼손시키는 그 상징으로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러기도 하고 그 영화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검이라고 하는 게 쓸모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줘요. 그 검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요. 실제로 그 뭐 칼싸움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나오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고 심지어 돌팔매를 질을 한다거나 그렇게 말했죠. 그 주인공에게 제가 원수를 그 도둑을 잡으러 가겠다고 할 때 그 이제 사부가 절대 칼을 쓰지 말고 돌을 던져서 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 사부는 굉장히 사실은 그 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절대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 사무라이 칼 싸움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전면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라이는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사랑에 빠지거나 여성과의 어떤 욕정이 강화되거나, 그래서 뭐 아주 그것들을 코믹하게 코피가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무라이 정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두 해체해버리지요. 그리고 검도 바닷속에 그 잠겨버려서, 물론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사무라이 정신이 현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사무라이 픽션이 되어버렸다는 네. 거거든요. 이거 실제 일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간 것이 뭐냐면 샐러리맨들이에요. 샐러리맨들이 회사 안에서도 네. 똑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회사에 충성하라 이런 것들이 강요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허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 내에서는 이것들이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것이 현재 이제 서구로 넘어오면서는 네. 그 정신이 이어져가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모든 할리우드 영화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킬빌 하나만 그냥 잠깐 살펴보면요. 이 안에서 이제 일본 사무라이 영화가 추구했던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오지요. 하나는 뭐냐면 칼이에요. 네. 칼이 상징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칼을 찾아서 오마사모니 일본 오키나와까지 가잖아요. 네. 그리고 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장면이 뭐냐면은 루시 유와 오마사모니 칼 싸움을 하는 장면에서 네. 루시 유가 칼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내고 네. 베어지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 뭐냐고 네. 하면 너의 칼솜씨가 좋았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칼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즉 뭐냐면은 사무라 영화가 사무라이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칼이 얼마나 상징적이냐 하는 것만 남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것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마사모니 하반신 마비가 되죠. 네. 마비가 되는데 13시간 동안 계속 발가락이 움직여라 움직여라 해서 발에서부터 모든 이제 하반신이 네. 다시 돌아와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서구에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빌어가는 것은 일본에 대한 사실은 경배나 찬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기네들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용할 만한 가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는 것이 그 정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어떤 근거로서 사무라이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거기서 그 계속 우마사모니 복수를 결심할 때마다 그 검을 만들어줬던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복수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행이고 정신의 강조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실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복수극이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 사실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피가 터지고 이래도 이것이 사무라이 도라고 하는 것들을 밑받침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는 서구가 어떤 그 폭력화를 점점 더 강도를 높일 때 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으로서 사무라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가치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것이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거기서 팔이 잘라지고 피가 막 솟구치고 이러는 것이 뭐 퀸틴 타란티노가 처음부터 후카사쿠 긴지 감독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후카사쿠 긴지 감독의 의리 없는 전투라고 하는 그 네. 야쿠자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따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의리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무라이에서 야쿠자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의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니까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폭력과 더 잔인함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또 밑받침할 수 있는 것을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퀸틴 타란티노가 정말 더 자유스럽게 자신의 모든 폭력성을 영화 속에서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최근에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타나는 일본 영화 특히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을 볼 때 때때로 저는 그저 그 미국 혹은 서구 일반 대중들이 일본 대중문화에 그만큼 이제 많이 노출됐구나 그 흔적으로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정선 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폭력의 강도를 높여 나갈 때 그때 변명의 여지로서 또 다른 포장의 여지로서 그게 또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일본 네.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서부터 예.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 있죠. 예. 그런 것들의 뭐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네. 사실은 더 나가서 이제 그런 그 사무라이를 자신들의 어떤 영화 표현 속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들도 숨어있지 않는가 하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구가 그들의 문명, 어떤 물질 문명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과정에서 일본을 발견한 것, 그 정신을 발견한 것, 도라는 것, 또 하나는 어떤 대중문화가 침투하면서 일본의 대중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안으로 흡수한 것, 또 하나는 영화나 아니면 그 모든 그 어떤 대중 미디엄을 영상물이라는 것이 표현의 강도를 높이다 보면 한계라는 것도 예. 분명히 부딪히게 되고 그때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종의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대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여하튼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제가 제대로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들의 뿌리 그리고 그것이 현재 서구 영화 혹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형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그리고 영상원과 동국대에서 강의하고 계신 정수환 씨 모시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음악 들어볼까요? 킬빌에서 우마 서먼과 루이 리우, 오에니시가 서른의 풍경 속에서 그 사무라이 검으로 대결을 시작할 때 나왔던 그 배경음악입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Santa Esmeralda입니다. 책 FM 영화음악. 네, FM 영화음악. 이 목소리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경민정 씨. 이 음악이요. 우리 FM 영화음악의 로고송은요. 푸딩이라는 팝 재즈 그룹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이것은요. 푸딩의 리더인 김정범 씨가 이 말을 음악 속에 살짝 얹어주셨는데, 뭐 이 김정범 씨도 영화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월간 영화 잡지에 글도 쭉 썼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영화 잡지를 구해서 그 글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면 늘 제가 듣는 이 목소리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진우 씨. 이야, 이 비디오 가게 아저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진우 씨 동네에 계시는 분이세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비디오 가게를 했던 아저씨는 정말 아주머니랑 많이 싸우셨다. 시작은 아주머니였지만 싸움이 커지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 몫이 컸던 것 같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잘 나가지도 않는 각종 영화에다 DVD를 들여놓은 아저씨를 아주머니는 이해할 수 없던 것이다. 그뿐이랴. 손님이 오면 좀 가격이 비싼 최신 프로를 소개해주기는커녕 한참 옛날에 500원, 1000원짜리를 소개해주곤 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그곳이 너무 편했다. 구하기 힘든 옛날 영화가 너무 많았고, 비디오를 고르느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옛날 영화 코너에서 뒤적거리는 나에게 아저씨는 눈치는커녕 나와 영화 얘기를 이것저것 주고받고는 했으니 말이다. 근데 아무리 영화를 좋아한다지만 아주머니 눈치를 보아서라도 아저씨처럼은 난 도저히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러던 하루 처음으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다. 언제나처럼 옛날 영화 코너에서 수잔나를 빼든 나는 카운터에 가져왔고, 그 테이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내게 건네주시면서 아저씨와 당신 수잔나 기억나? 아주머니.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저씨. 당신 그때만 해도 참 예뻤었는데. 아주머니. 그 영화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었었는데. 매일 아저씨를 구박하시던 아주머니도 아저씨와의 사랑의 시작은 영화였던 것이다. 과연 사랑한다는 게 뭘까? 두 분을 보며 그토록 자주 싸웠던 것도 그들만의 사랑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이 곡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수잔나 중에서 진추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Once Upon a Night이요.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저 이 사랑의 수잔나를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음악이 귀에 있고, 또 수잔나의 그 얼굴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떤 언니가 가지고 있어서 그 사진은 늘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봤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거기 어디요? 이 동네. 서울 종로구 계동이군요. 이준우 씨. 찾아갈 수 있으려나? 한번 수잔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수잔나보다는 그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 아저씨랑 아줌마를 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분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두 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비디오 가게 아저씨 아줌마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수잔나 중에서 One Summer Night. 한겨울에 한번 들어보면서요.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tars were shining bright. Once on a dream made for fancy wing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FM 97.5MHz 여러분의 대전 문화방송입니다. HLCQ, MBC FM. 은행, 증권, 보험까지 돈을 키우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이머니 네트워크 하나은행. 마이머니 네트워크 하나은행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